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과 출전하는 군사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식으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의 전쟁도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 본성만이 살아 역사합니다. 내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적셔지지 못하면 나는 내 죄악되고 악한 본성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높은 곳에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1절에 그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전쟁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 곧 성소요 시온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소는 우리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로 젖어 있는지, 이러한 승리의 확신은 참된 예배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3절은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예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비결은 위기의 순간에 드린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일상적 삶이었습니다. 4절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없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앞에 언급한 대로 성소를 기도의 땀방울로 적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승리자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궁리하고 연습을 해보고 조언을 구하고 회의를 해댑니다. 그러느라고 늘 우리에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마저도 우리의 머릿속은 싸움에 대한 생각과 궁리로 가득 차서 제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결국 실패한 예배는 전쟁에서의 실패를 보장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깃발을 든다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확신을 내가 이제 안 오니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안 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I know,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안 오니.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죠. 돈과 힘과 미모와 지식과 경력과 명예를 자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성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고 서게 될 것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만하는 대신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9절이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시편 21편은 왕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승리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기쁨은 그가 누리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구원이라고 1절에 말합니다. 주의 힘, 주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주신 힘, 주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2절부터 6절은 감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다윗 왕의 하나님께 대한 인상과 이미지가 여과 없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주신 소원 때문에 그는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그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구하는 많은 기도들, 우리의 소원들,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입니까? 우리가 그 소원 자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을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그에게 정금멸류관을 주셨다고 3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영한 장수도 주셨습니다. 4절. 영광과 존귀와 위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5절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즐거워하는 선물이 뭐죠? 6절에 있는 겁니다. 6절에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선물들에 대한 왕의 반응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치 않는다. 7절 말씀이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의지한다는 동사는 히브리 시제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요동치 않는다는 동사는 미래를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결국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8절에서 12절은 백성들이 왕에게 거는 기대를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거는 기대죠. 여기서 왕은 2인칭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3인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한국어 번역에는 개역성경에는 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왕에 대한 백성들의 말이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왕은 모든 원수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그 얘기가 8절부터 12절이죠. 특히 10절에서 저희 후손을 멸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뱀의 후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왕의 기쁨으로 시작된 이 시가 결국 백성들 모두의 기쁨으로 마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신 기쁨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승리하기를 원하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소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이마를 땀방울로 적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저희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